저우 리 가고 따뜻 한 해가 웃 으며 떠면 꽃은 또 피고 하얀 떠 는데 노래 를 잊은 이 마음 비가 개이고 산들 바람이 정답게 또 울며 새는 즐거이 짝을 찾는데 노래를 잊은 이 마음 저 멀리 나는 가야지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 쓰라린 이 마음 다시 못 오는 머나 먼 길을 말없이 나는 가야지 사랑을 버린 쓰라린 이 마음 다시 못 오는 머나 먼 길을 말없이 나는 가야지